또 아름다웠던 추억 우연히 지나친 그런 시간만은 아닐 거야. 입이 커져버린 내 빈자리에 재주위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너 바로 너. 항상 그래왔듯이 네가 내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린다니까. 네가 없는 세상 속에서 혼자 눈뜬 아침이 너무 눈부셔. 이제껏 나 숨 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. 걸어온 길이 너무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. 내 사랑은 늘 그래왔듯이 눈물만 남겨져. 가진 것이 많아야 이룰 수 있는 건가 봐.